조선에서 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식급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건설자들, 공로자들, 중앙계급교양관 종업원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개관식에 참가했습니다. 평양의 보통양반에 새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의 전시실들에는 미제와 일제의 남조선 괴뢰들, 계급적 원수들의 야소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주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는 1672여점의 사진자료와 반경화, 랍상, 조각을 비롯한 100여점의 미술작품, 3000여점의 유물 및 증거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